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중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칠리 시가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분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걷어 거이시는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치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서비스에 함주롱 휘적시던데 그곳이 참아 꿈엔도 이리치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지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머리 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